하지만 작은 소리를 내겠지 넌 뭐랄까 Oh babe 찌푸려진 두 눈에 얼음 얹혀 부드럽게 my baby 그대로 옅은 웃음 짓겠지 깨지 않고 잡은 우리 두 손에